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북남 사이에 흩어진 가족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골고든 것과 관련하여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7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북남 사이에 흩어진 가족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 발표 노름을 보여놓고 우리가 그 누구를 납치하였다느니 뭐니 하는 온갖 날조 자료들을 열거하며 우리 공화국을 골고들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이 꾸며낸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공화국 보고서 발표를 강행한 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라인하며 보고서를 단호히 배격한다. 이미 여러 차례 명백히 한 바와 같이 우리는 납치라는 말 자체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지난 시기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흩어진 가족 및 친척 상봉이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를 지속적으로 감행하여 북남 관계를 완전히 파괴한 데 기인된다. 남조선 당국이 지난 4월 정보원 깡패들을 동원하여 외국에서 우리 여성 국민 10여 명을 집단 유인 납치하고 남조선 당국자가 로골적으로 탈북을 선동한 것은 남조선이야말로 납치를 전업으로 하는 반인륜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최근 박근혜 추문 사건으로 남조선 당국이 사면 초가에 빠져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북남 대결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발악하는 남조선 당국에 편승하여 기구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마저 죄버린 부당한 처사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가 흩어진 가족 및 친척 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로골적인 탈북 선동을 일삼는 남조선 당국자와 우리 여성 국민들을 백주의 집단 유인 납치한 남조선의 정보원 깡패들부터 범죄시하며 우리 여성 국민들을 당장 돌려보낼 것을 남조선 당국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